잔을 들어 건배 자고 생 많아서 Alexander 잔이 피었잖아 도저 give me all the butter 오늘 나를 놓고 싶어 A4 노래 틀어 오늘 미쳐 날뛰어 걱정 말고 노란 기사는 어차피 대표님이야 죄송합니다 다 알잖아 it's party time